떨어진 저 꽃잎처럼 당신은 날 버리고 가셨지만 아직도 못 잊을 그 사랑이여 가을은 여름 없이 피고 지는 꽃잎 따라 세월이 가면 기한 미역 속에 사라지는 내가 처음 잊으라고 하셨지만 당신은 잊을 수가 있던가요? 단 한 번 가슴 속에 맺은 정이 그리 쉽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? 잊으라고 하셨지만 당신은 잊을 수가 있던가요? 단 한 번 가슴 속에 맺은 정이 그리 쉽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? 그리 쉽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?